만난 시련 속에서도 자기 힘을 확신하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타구치어 나가는 우리 인민의 자력 자강의 정신은 국제사회계의 찬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공고신문 라 프로스페리테, 미얀마신문 돈유 에이지는 글들에서 도이칠란드 반제연단과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동부시비리 출판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노예가 되고 자강력이 있으면 승리자가 된다는 것. 강대국의 진정한 징표는 수령의 위대성, 일심단결의 위력, 막강한 군력이라는 것은 조선인민이 오랜 투쟁기간에 새긴 역사의 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소 서계장, 체스코 슬로빈스코 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는 김정은 동지에 의해서 조선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의 기치 높이 자강력 제일주의가 빛나게 구현되고 있으며 조선혁명은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고통신은 외부의 압력이 우심해질수록 더욱 분발하고 적권이 어려울수록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자력자강의 강자들이 바로 조선인민이라고 전했습니다.